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다섯돌세 즈음에서 2017년 백두산 위잉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가 최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경애하는 김정은 각하의 용도 밑에 조선은 미제 호전광들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막강한 해국재력을 갖추었으며 조선인민군은 최강의 혁명무력으로 장성 강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